제5차 백두산 윈칭성 국제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더머트 하드슨 영국 조선친선협회 위원장과 일행 마르틴 레체르 스위스 조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반제민족 민주전선 평양 지부를 방문했습니다. 조일민 대표와 지부 성원들이 선임들을 맞이하고 담화를 했습니다.